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즈음에서 중국의 홍콩 잡지 국제리언계 9호로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잡지는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과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칭송했습니다. 잡지는 조선노동당 창건 일언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와 청년 전위들의 횃불행진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함께 편집했습니다. 한편 볼가리아 조선친선협회가 뷸레틴 15호를 발행했습니다. 뷸레틴은 조선노동당 창건 일언안돌씨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